2016년 국제축구연맹 17살 미만 여자 월드컵 경기 대회에 참가한 우리나라 팀이 결승 경기에 진출했습니다. 17일에 진행된 준결승 경기에서 우리 팀은 3대 0으로 베네수엘라 팀을 이겼습니다. 우리나라 여자 축구팀은 22일 평양 시간 22일 일본 팀과 결승 경기를 하게 됩니다.